생각을 가끔 할까? 혹시 먼 옛날 일이라고 잊고 살까? 혹시 헤아릴 수 없는 세월에 오늘도 변해가는데 너 없이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은 그 마음은 어디로 눈가에 세월 자국이 쓴 웃음을 남기네 지금도 내 생각을 하긴 할까 가끔 먼 옛날 일이라고 잊고 살까 혹시 생각을 가끔 할까 혹시 먼 옛날 일이라고 잊고 살까 혹시 헤아릴 수 없는 세월에 오늘도 변해가는데 너 없이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은 그 마음은 어디로 눈가에 세월 자국이 쓴 웃음을 남기네 지금도 내 생각을 하긴 할까 가끔 먼 옛날 일이라고 잊고 살까 혹시 하긴 할까 가끔 잊고 살까